보통 사람이 1초 안에 할 수 있는 일,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눈 깜빡하기, 시계 한번 얼핏 보기, 수업 시간에 하품을 하다가 급히 입 닫기, 뭐 이 정도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인입니다. 지난 7월 1일, 지구상의 인류는 1초를 보너스로 받았죠. 영국의 BBC 방송은 1일 밤 1시에 평소 6번 뚜뚜 하던 15를 7번 눌렀습니다. 바로 윤초 때문입니다. 하품 한번 제대로 못하는 이 1초. 하지만 1초로 인해서 세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100m 달리기에서 1초를 당기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미국 네트워크의 광고 시간 1초는 $4,100,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30만 원쯤 됩니다. 농구에서도 이 1초 때문에 승패가 뒤바뀝니다. 자, 여러분, 보너스로 받은 이 1초 어디다 두셨습니까? 만약에 무심결에 흘려보냈다면 찾아내서 1초 안에 할 수 있는 꼭 하고 싶은 걸 하십시오. 그리운 사람 이름을 크게 불러보는데 1초 이상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운 사람이 너무 많아서 1초 갖고는 부족하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쵸? 올란도 중에서 커밍, 지미 소머빌의 음성으로 오늘 첫 곡 띄워드렸습니다. 이 커밍은 마치 주문 같아요. 노래가 아니라. 이 곡 신청해 주신 분들 계십니다. 부산 동래구 낭민동에서 심보영 씨. 고맙고요. 별을 볼 수 없는 우울한 경희 씨 서울에서 보낸다고 하셨죠? 이 곡을 띄워드렸으니까 조금 우울함이 풀렸겠죠? 그 외에도 하이텔로 보내주신 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김연 씨, 동대문구 휘경일동의 최지연 씨. 잘 들으셨죠? 네, 영화를 볼 때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볼 때 뭐 어떤 마음으로 처음에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영화를 보면서 저녁을 먹기 전에 그 영화를 봤거든요. 친구랑 보면서 우리 저녁 식사 뭐 할까 하다가 이 영화에서 처음 나오는 음식을 갖고 저녁 식사를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재수없게도 그 영화가 탈옥수들의 얘기였고요. 그래도 뭐 운 좋으면 짜장면이나 설렁탕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영화의 중반이 훨씬 넘어서 라면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영화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세상 밖으로죠. 최근의 영화 여긴동 감독의 영화. 제 이 세상 밖으로 중에서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짜장면을 드셨다고요. 대구 중구 동산동의 이진우 씨. 영화 내내 짜장면을 먹고 싶다던 심혜진의 소박한 희망이 절 그리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하시면서 혜진의 테마 신청해 주셨네요. 자, 그녀와 함께 들어주세요. 심혜진 씨가 직접 부릅니다.

When it's love you give, I'll be your man, love could say. In love you live, I'll make a stand, I won't break. I'll be the rock you can build on. Be there when you're old, to have and to hold. When there's love, there's a reason why. I'll prove to you we belong. I'll be the wall that protects you from the wind and the rain, from the hurt and the pain. Yeah, hey, let's make it. 서대문구 현저동의 김세재 씨, 전북 전주 서서학동의 선수진 씨, 인천 남구 주안삼동의 한희숙 씨, 하이텔에서 친구 대용이 태우기와 듣고 싶다고 하신 신동우 씨, 유민수 씨, 그리고 이정미 씨, 전부 잘 들으셨습니까? 오랜만에 띄워드렸죠? 스팅과 러드 스튜어트와 브라이언 아담스가 함께 부른 All for Love, 영화 삼총사의 주제가였습니다. 1994년,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영화 주제가로는 유일하게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한 곡이에요. 이 All for Love가. 그리고 이 곡이 1위를 기록하면서 브라이언 아담스는 영화 주제가로만 세 번째로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아티스트가 됐는데요. 브라이언 아담스 하면 85년에 영화 A Night in Heaven의 주제가인 Heaven을 먼저 1위에 오르게 하면서 91년에는 이 로빈 후드의 주제가였죠. Everything I Do, I Do It For You. 그리고 방금 들으신 All For Love. 이렇게 세 곡을 가지고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80년대 이후로만 따진다면 네 곡의 영화 주제가로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했던 사람은 프린스와 마돈나가 있고요. 또 그에 이어서 휘트니 휴스턴과 함께 이 브라이언 아담스가 동률 2위를 기록한 셈이 됩니다. 이외에도 필 콜린스가 역시 세 곡이고요. 또 이렇게 2위 자리에는 여러 아티스트가 몰려있는 셈이 되겠네요. 이 All for Love는 빌보드 차트 올해 1월 22일자에 처음으로 1위에 오른 뒤에 3주 연속으로 정상을 지켰는데요. 오늘은 바로 영화 주제가로서 올 상반기, 그러니까 1월부터 6월 말까지 빌보드 차트에 올랐던 노래들 정리해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곡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올 상반기에 빌보드에서 넘버원을 차지한 곡들은 모두 6곡이었습니다. 비록 영화 주제가 넘버원은 All for Love 한 곡이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영화 주제가들이 강세를 보였던 때인데요. 우선 그 리메이크에서 아주 새롭게 각색된 영화죠. Get Away의 주제가. 리차드 마크스의 Now and Forever가 3월 19일자 차트에서 7위까지 올랐습니다. 이 곡은 그의 새 앨범이죠. Paid Vacation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팝 차트에서는 7위였지만 Adult Contemporary 차트에서는 무려 28주 동안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이지 리스닝 계열에서는 이 리차드 마크스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대체로 알 수 있는 그런 기록이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리차드 마크스는 시카고 출신으로 농구 선수였던 마이클 조던과 함께 시카고의 영웅이기도 합니다. 자, Get Away의 삽입곡 Now and Forever 들어보죠. That I won't be alone anymore. 하이텔의 최영일 씨, 윤병우 씨, 신명훈 씨 잘 들으셨죠? 리차드 막스가 불렀습니다. Now and Forever, 영화 게로웨이의 주제가였죠. 올 상반기 빌보드 차트 탑10에 든 영화 주제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 필라델피아, 아마 브루스 스프링스틴을 침체에서 건져낸 결정적 동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는 92년도에 내놨던 곡들이죠. 57 채널이랑 휴먼 터치의 판매고가 부진하면서 이제 보스도 한물갈 때가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냈었습니다. 그런데 조나단 드미 감독이 뮤직비디오까지 직접 연출해주는 그런 성원에 힘입어서 주제가인 스트리트 오브 필라델피아는 밀리언셀러가 됐습니다. 이 곡 스트리트 오브 필라델피아는 빌보드에서 9위를 기록했고요. 특히 아카데미와 골든글로브에서 모두 영화 주제가상을 받았습니다. 브루스 스프링스틴은 그동안 모두 12곡의 빌보드 탑10 싱글을 내놨는데요. 그 발표하는 앨범마다 거의 모두 1위를 기록했지만 싱글 1위 곡은 한 곡도 없다는 좀 기이한, 좀 진기한 기록을 갖고 있죠. 그의 최고 싱글 히트곡은 1984년 Born in the US 앨범에 카트됐던 Dancing in the Dark인데요. 이 곡이 2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예,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부르는 Streets of Philadelphia 들어봅니다. 영화 필라델피아 중에서 The Streets of Philadelphia,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음성이었습니다. 영화 Reality Bites, 벤 스틸러 감독의 위노나 라이더와 에탄 호크가 주연한 미국 X세대의 사랑 이야기라고 하죠. 이 Reality Bites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서 아주 여러 곡들이 빌보드 차트에 올라와 있고 현재 계속 상승세에 있는데요. 우선 리자 로엡은 Nine Stories가 불러지는 State 이 곡이 한참 떠오르고 있고요. 또 그룹 더 네이게 마이 샤로나 아주 오래전 곡이잖아요. 이 곡도 지금 이 영화 덕분에 다시 빌보드에 오르는 그런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Big Mountain의 Baby I Love Your Way 이 곡은 빌보드 차트 6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곡은 76년에 피터 프램튼이 부른 것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전인 74년에 역시 같은 피터 프랭튼이 영국 시절에 내놓은 앨범에 처음 수록되어 있습니다. 76년도 히트는 그의 실황 앨범에서 커팅된 거고요. 또 88년에 혼성 그룹인 Will to Power에 의해서 리바이벌 돼서 그해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레너드 스키너드의 프리버드와의 접속곡 형태의 리바이벌 곡이었어요. 이 Will to Power의 곡은요. 그 여하튼 그 한 곡이 각각 다른 가수에 의해서 세 번이나 빌보드 탑 10에 오르는 아주 그러니까 이 곡 자체가 좋다는 의미가 되겠죠. Baby I Love Your Way. 영화 삽입곡으로는 Baby I Love Your Way 외에도 Locomotion이 세 번 빌보드 탑 10에 올라왔었는데요. 처음에는 여가수인 Little Eva가 불렀고 두 번째는 Grand Funk가 리바이벌해서 전부 1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Grand Funk가 부른 곡은 영화 My Girl 2에서도 삽입곡으로 쓰이는데요. 세 번째 탑 10에 올린 가수는 여러분 아시죠? 호주의 카일 미노그. 카일 미노그의 노래로 5위까지 올려놨습니다. 자, Reality Bites 중에서 Baby I Love Your Way 들어보죠. 서울 송파구 오른동의 윤정은 씨 들어주시죠. Ooh, baby, I love your way every day, yeah, yeah. sunset in your eyes, brown and gray and blue besides. Clouds are stuck in islands in the sun. I wish I could buy one as a season, but don't. 영화 리얼리티 바이트 중에서 그룹 빅마운틴이 부른 Baby I Love Your Way였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돈나는 네 곡의 영화 주제가를 빌보드 넘버 1에 올려놨다고요. 그런데 첫 번째 곡이 Crazy For You였고요. 두 번째가 Live To Tell, 세 번째가 Who's That Girl, 그리고 네 번째가 그들만의 리그에서 부른 This Used To Be My Playground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빌보드 팝차트에서 맹점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돈나가 주연했던 Desperately Seeking Susan, 그러니까 수잔을 찾아서의 주제가였죠. Into the Groove. 이 곡은 그 빌보드 팝차트 넘버 1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12인치 싱글로 발매돼서 200만 장이나 팔렸던 그런 곡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팝 역사상 최고의 판매 실적을 올린 싱글이었고요. 그렇다면 왜 이 미국의 빌보드 팝 차트에 오르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요. 그 당시 처음 그 12인치 싱글이 선보였기 때문에 이 12인치 싱글을 홍보하기 위해서 일반 싱글을 발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 그러니 빌보드 차트가 꼭 정확하다고만은 할 수 없겠죠. 그건 그렇고 올해 5월 28일부터 6월 18일까지 4주 동안 2위만 계속 지켰던 곡이 있습니다. 바로 마돈나의 I'll Remember인데요. 요즘 All For One의 I Swear라는 곡이 너무 강세라서 그런지 1위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만약에 이 곡 I'll Remember가 1위를 했더라면 마돈나는 프린스를 제치고 가장 많은 영화 주제가를 빌보드 넘버 1에 올려놓는 그런 가수가 될 뻔했습니다. 자, 참고로 재미있는 빌보드 차트 상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역사상 1위를 못하고 2위에 가장 오래 올라있었던 곡들이 두 곡 있습니다. 탭분이 불렀던 Love in the Sand라는 곡이 있고요. 또 포리너가 들려줬던 Waiting for a Girl Like You. 이렇게 두 곡이 1위를 못하고 8주씩이나 2위에 올랐습니다. 마돈나는 4주간 2위를 지켰으니 뭐 이 두 곡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셈인가요? 영화 With Honors 가운데 마돈나의 노래 띄워드릴게요. With Honors는 조 패시, 패트릭 댐시 그리고 브랜든 프레이저가 주연한 영화인데요. 브랜든 프레이저 하면 요즘에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죠? 스쿨타이어 원신 티네이저 여기에 주연 배우였는데 하버드 대학생들의 졸업 논문을 둘러싼 소동을 그린 영화입니다. With Honors 중에서 마돈나의 노래입니다. I Remember. remember. 마포구 성산이동의 안병립 학생 잘 들으셨습니까? With Honors 중에서 마지막으로 부른 I Remember였습니다. 자, 빌보드 앨범 차트 최근 것들을 보면요, 농구 영화인 Above the Rim의 사운드트랙이 빌보드에 진입한 지 첫 주만에 4위를 기록했는데요. 이것은 영화 바디가드의 사운드트랙이 첫 주만에 2위로 진입한 이래 두 번째 대기록입니다. 게다가 Above the Rim은 싱글 차트에도 세 곡이나 올려놨어요. 그 작년에 Wiki라는 곡으로 혜성같이 나타난 여성 트레이죠. SWV가 Anything을 가지고 지난주 18위에 올랐고요. 또 Nate Dogg and Warren G의 Regulate가 2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아마 이번 주에는 1위에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밖에도 올 상반기에 탑10에 올랐던 곡으로는요, Cool Running에서 I Can See Clearly Now, 또 Sister Act2에서 Never Should We Let You Go라는 곡, 그리고 Threesome에서 I'll Take You There가 있었고요. 곧 빌보드 탑10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는 곡, Lion King의 주제가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이 지금 빌보드 11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변이라면 이 앨범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소룡의 아들이죠. 브랜든 리. 촬영 도중에 그 의문에 죽음을 당했다고 했죠. 공포탄 발사 실수로. 그 브랜든 리의 유작인 The Crow, 그러니까 까마귀라는 영화의 사운드트랙이 앨범 차트 1위에 올랐는데요. 락뮤직 팬들이 이제 좋아하실 것 같아요. 트래시 메탈, 얼터너티브 락 같은 곡이 이런 계열의 곡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빌보드 앨범 차트 2위에 오른 곡 들어봅니다. Above the Rim 중에서 Nate Dogg and Warren G가 부릅니다. Regulate. Regulators. We regulate any stealing of his property. We're damn good, too. But you can't be any geek off the street. You gotta be handy with the steel, if you know what I mean. Earn your keep. Regulators! Mount up! It was a clear black night. A clear white moon. Warren G was on the streets. Trying to console some search for the E. So I could get some phones rolling in my ride, chilling all alone. Just hit the east side of the LBC on a mission trying to find Mr. Warren G. Seen a car full of girls, ain't no need to tweak. All of you search, know what's up with 213. So I hooked a left on 21 and Lewis, some brothers shooting dice. So I said, let's do this. I jumped off the rock and said, what's up? Some brothers pull some gas, so I said, I'm stuck. These girls peeping me, I'm on glide and skirt. These hookers looking so hard, they straight hit the curve. Want to bigger, better things than some horny tricks. I see my homie and some suckers all in his mix. I'm getting jacked, I'm breaking myself. I can't believe they taking Warren's wealth. They took my rings, they took my Rolex. I looked at the brother, said, damn, what's next? They got my homie hemmed up and they all around. Ain't none of them seeing if they going straight pound for pound. They wanna come up real quick before they start to clown. I best pull out my strap and lay them busters down. They got guns to my head, I think I'm going down. I can't believe it's happening in my own town. If I had wings, I would fly. Let me contemplate. I glance in the cut and I see my homie Nate. 16 in the clip and one in the hole. Nate Dogg is about to make somebody's turn cold. Now they dropping and yelling, it's a tad bit late. Nate Dogg and Warren G had to regulate. Now I'm switching my mind back into freak mode. If you won't skirt, sit back and observe. I just left a gang of those over there on the curb. Now they got the freaks and that's a known fact. Before I got jacked, I was on the same track. Back up, cause it's on N-A-T-E-N-E. The woman to the G. Just like I thought, they were in the same spot. In need of some desperate help. But Nate Dogg and the G-Child were in need of something else. One of them dames was sexy as hell. I said, ooh, I like your side. She said my chords broke down and just sing real nice. Would you let me ride? I got a car full of girls and it's going real swell. The next stop is the East Side Motel. G-Funk, step to this, I dare ya. Funk, on a whole new level. The rhythm is the bass, yeah, the bass is the treble. Chords, strings, we brings melody. G-Funk, where rhythm is life, and life is rhythm. If you know like I know, you don't wanna step to this. It's the G-Funk era, funked out with a gangster twist. You smoke like I smoke, and you high like every day. And if your ass is a buster, 213 will break you late. Above the Rim 중에서 Nate Dogg and Warren G가 부른 Regulate였습니다. 올 상반기 빌보드 싱글 차트 탑10에 오른 영화 음악을 중심으로 오늘 꾸며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또 시간이 나면 앨범 차트 탑10에 오른 영화 음악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한번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반포 1동의 이재준 학생 아버지 생신 축하해 오셨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기말고사 기간이라서 선물은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고 아버지께 생신 축하한다는 말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네요. 경기도 여주 대신면에서 임유신 학생 오랜만에 편지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전남 하승 도안면에서 김혜경 학생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농부이신 아버지께 사랑한다는 말을 띄운다는 그런 편지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중국 영화 음악 CD 보내드릴 분 뽑고 마지막 곡 띄워드릴게요. 아주 예쁜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청주 방서동의 최명화식께 중국 영화 음악 CD 보내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 블루벨벳 중에서 골랐습니다. 줄리 크루즈의 음성으로 Mysteries of Love 들으면서, 정말 가끔 사랑은 좀 미스테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Mysteries of Love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